One, two, three, four, five. 네가 걸어온다. 심장이 뚜뚱뚱. Six, seven, eight, nine. 네가 나를 본다. 심장이 뚜뚱뚱. 아침부터 활짝 웃는 네가 보여. 손은 들며 점점 내게 다가와. 그대로 너는 나를 지나쳐. 그의 어깨에 넌 손을 올려. 머릿속에 빙그르르 돌아. 머릿속에 빙그르르. 들여다보고 싶어 모른 척 끝만